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0월 24일. 오늘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네, 월요일. 저녁 지금 거의 한 8시경. 네.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N1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제이원님이십니다. 이름하야 제이원님. 네. 제이원님. 제이원님 인사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제이원입니다.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나와서 조금 놀라고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많이 기뻐할 겁니다. 네. 네, 저는 전직 기자여서 제이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네. 저널리스트의 약자로 제이로 네. 예, 저희가 정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예. 예. 저희가 네. 아주 특별한 손님을 어렵게 예, 네. 이 자리에 모셨는데 새로운 네. 새로운 목소리 네. 예. 저희가 너무 기쁜 네. 마음으로 지금 예, 영광이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광이고 되게 신납니다. 네, 그렇죠. 신이 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렵게 왔고요. 제가 이제 그 두 분 방송 너무 재밌게 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이제 그 반응도 좋고 한데 제가 그 혹시라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별로 네. 잃어버릴 게 없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nothing to lose라. 예, 예, 저희,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 사람들이. 저희 그 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예, 굉장히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정말로 예, 저희가 뭐 어떤 말을 해도 용서하시는 네, 분들이시라 잘 받아들여주시고 예. 그러면은 솔직함을 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하는 네. 방송이라서 네.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청취자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네. 되게 사랑이 많으시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단합이 잘 되나요? 그럼요. 분위기는 좋아요. 네. 저희 네. 가족 같은 공동체. 네. 가족 같은 공동체. 네. 가상의 공동체죠. 네. 네. 저희 뭐 하던 대로 네. 애너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죠. 한 주 동안 그 저기 트레드밀 공부법은 어떻게 좀 완성이 돼 가고 있나요? 옆에 책상을 또 하나 꾸려 놓고 네. 거기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네. 아, 결국엔 책상과 의자의 높이가 더 높아진 그렇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아니요. 아니, 책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앉아 있다. 아, 책상이 두 개예요. 책상 위에 앉으신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제가 그 높은 의자도 살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그건 또 지출이 또 생기니까. 아, 그럼 이제 트레드밀 공부법은 이제 물 건너 간 건가요? 옷걸이로 변화. 이건 아니고요. 아, 다시 이제 하려고 좀 지쳐서. 네. 네. 그리고 일요일에 교회 갔다 오면 정말 네. 넉단이 돼. 오늘 월요일인데. 네. 아,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도. 네.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좋고. 네. 오늘도 비가 좀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근데 집에서 정말 젖은 빨래처럼 네.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루 종일. 네.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네. 잘 쉬었어요. 네. 좋네요. 근데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그렇죠. 예. 네. 네. 저도 요즘에 네. 좀 느끼고 지난주에 있어요. 지난주에 방송한 지가 진짜 어제 그저께 한 것 같은데. 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오고. 바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티원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잘 지냈고요. 저는 교회 굉장히 일이 많아가지고 네, 이상하게 10월에 지금 일이 이래저래 많이 생기네요. 바쁘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금방 갔어요. 네, 책 좀 읽고 교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리아 아니요 네. 방송 말고 방송 말 아직 제 네. 근황 토크 얘기시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황 얘기 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오늘 마음이 제가 급하네요. 네 너무 좋은 컨텐츠가 옆에 앉아 계셔서 네. 아껴 먹어야죠. 네. 그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지금 미국에도 시리아에서 오신 그 난민들이 계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동네에도 와 계십니다. 네. 그 몇몇 가정들이 지금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이제 좀 잘 정착하고 또 이제 본인의 힘으로 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주변의 몇몇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음악회를 했어요. 자선음악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었고 또 아프리카 음악을 하시는 분이 그 아프리카 전통 악기를 가지고 또 시리아 전통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참 좋은 일 하셨네요. 네. 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양심에 짐을 조금 던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 좋은 뭔가 일을 했다라는 그런 또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리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주변에 조그맣게라도 있으니까 그걸 함으로써 좀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를 조금은 보인 것 같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엿장수님에게 덜 혼나시겠네요. 그렇죠. 네. 흡혈귀를 좀 면해보려고. 그렇게 저는 아직 했죠. 저는 아직 목이 신세인데. 네. 네. 우리 재현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 온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시리아 난민을 만나보셨네요. 저는 이제 네. 아니,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 오실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왜냐하면은 그 난민들이 유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당하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난민이지만 난민 중에서도 조금 선택된 분들이란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여기서 만나보셨다고 하니까 예, 좀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에서 지난주에 그 트럼프하고 힐러리 마지막 토론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봤고 좀 이제는 그 판도가 뭐 거의 정해져서 흥미는 덜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미있는 이슈인 거는 분명하고요. 저는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 그 미국 최초의 이제 여성 대통령이 이제 탄생을 하고 그 여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락커룸 조크니 하면서 굉장히 그 여자들의 공분을 사는 행동들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데요. 힐러리가 이제 누가 그러더군요. 이게 그 나쁜 년과 미친 놈의 대결이라고. 그래서 그 힐러리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좀 다른 가치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은 이제 힐러리에 대한 그 기대도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차악이냐 이런 식의 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 힐러리를 보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랑 또 비교도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또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또 어떤 기대를 받고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선되실 당시에 여성 단체들에서는 생물학적인 여성이긴 하지만 여성 대통령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렇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여성들을 위해서 한계 없잖아요. 그 두 분이 의식의 흐름에 의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의식의 흐름이 막 종횡무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잘 같은데요. 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황을 여쭤봤는데 시사가 나오네요. 역시 아, 죄송합니다. 그럼요. 제이라 그렇죠. 저널리즘이라 한 몸이죠, 한 몸. 저희는 계속 그냥 이제 저도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직 기자이기는 하지만 매일 그 뉴스를 보는 게 그 주요한 일상이고요. 네. 특히 요즘에는 한국 뉴스가 너무 재밌어갖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예.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있죠. 점입가경입니다. 네. 지금. 요즘 뉴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뭐 최순실, 정유라,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이런 네. 식으로 예전에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모두 다 여성 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여성들이 쓰는 정치 드라마라고 할까요? 네네. 예. 그러네. 네. 취미에도 그렇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네 지냈습니다. 예, 그 시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저희가 네. 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근황만 들어도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럼요. 근황은 아, 그냥 저기 인터넷으로 뉴스 본 게 근황의 정도인데. 네. 네. 네. 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네. 영어 공부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 클래스. 예. 아, 저희 애너님이 네. 수천 가지 공부법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네. 아, 예. 공부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학습법에. 네. 그러니까 무슨 네. 모든 공부를 다 연구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특정한? 아. 저는 공부 방법을 연구를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공부 딱히 공부는 하지 않는데 아. 이것저것 예, 공부 방법만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까 이런 거 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레드밀 네. 공부법을 네, 이제 네. 시도를 해보고 계신데 네.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블랙베리 공부법 블랙베리 네. 폰으로 공부하는 아, 그러니까 기기를 네. 사용한 공부법 뭐 여러 가지를 하세요. 네. 네. 이것저것 이제 시도를 해보시는데 네. 네. 나중에 책 한 권 쓰시라고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꾸 저에 대해서 이게 봤자 제가 부끄러워지기밖에 되지 않네요. 네. 네. 어쨌든 그 언어 공부법에 굉장히 달인이세요, 애너님. 제가 네. 제 전공 자체가 많은 언어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히브리어부터 뭐 여러 가지 한 6개를 제가 배웠어야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영어 공부가 그래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잠깐 뵀을 때 영어 참 잘하시던데. 네.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아니요. 뭘 더 공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아카데믹한 단어를 영어를 단어를 네. 네. 공부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재밌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댓글 예, 네, 댓글 소개로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 최근 댓글부터 한번 거꾸로 가보죠. 네. 그 함께 하는 세상 30님이 나락골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게요. 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뭐 저는 120% 동감합니다. 네. 우리 함께하는 사장님은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그렇죠. 예. 제주도는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가요? 예,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아 정치적인 지형이 예, 지형이 보수에 속하는지 네. 아니면 네. 진보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최남단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제주도에 사시는 우리 제주도민이신 네. 우리 함께하는 세상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예, 불만을 갖고 계신 예,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신 거죠. 네. 네. 당연하죠. 네. 누가 안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진짜 온 국민이 네. 온 국민이 그렇고 대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갤럽 뭐 조사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5%까지 네.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율을 네. 까먹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네. 네. 아무튼 예, 네. 그 좀 걱정과 푸념을 예, 같이 해주셨고 기타 00001님 0001 예. 이분 혹시 전에 댓글 남기신 적 있나요? 저번에 한번 남기셨죠. 한번 남기셨던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짧게. 네. 이번에도 굉장히 한 줄로 짧게 남겨주셨는데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분 대화하시는 게 부럽습니다. 신앙에 대한 대화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네. 저희가 뭐 늘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네. 네. 굉장히 지난주 방송에 대한 적절한 네. 댓글이에요. 그렇죠. 그냥 네. 잡담이었으니까. 네. 예. 그 신앙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하면서 발전되는 것 같아요. 아,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하나님 이해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런 다른 하나님 이해를 나누고 하면서 신앙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사람에 대한 더 깊은 네. 이해를 하게 되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대화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네. 네. 들려주죠 그냥. 그냥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남의 거 베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의미 있는 대화가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학적인 대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우리 댓글 소개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님들께 말할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말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시간을 99% 차지하잖아요. 아, 그 강대상의 권력이 예, 참 그 대단하죠. 독재죠, 독재. 예, 독점.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져야 되고 저는 팟캐스트라는 이런 메소드가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네, 심지어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네.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는. 그렇죠. 자, 엿장수님. 아, 엿장수님의 댓글을 가기가 무서워지는. 아, 그러니까 네. 우리 거의 매주 댓글을 다시. 아, 우리 엿장수님이 아, 예, 예. 기둥이죠. 예. 엿장수님 예. 우리 기둥입니다. 그 이제 네. 흡혈귀 이야기를 네. 네, 해주셨는데 흡혈귀 원. 아, 네. 누군가요? 불교죠. 불교죠. 네. 거의 메인 타겟이에요. 우리 그렇죠. 네. 우리 엿장수님에게 동네 북이 되는 우리 불교. 그렇죠. 한국의 이 종교 지형을 보면 네. 이제 불교와 기독교가 사실 대부분을 그러니까 그 메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둘 다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둘 다 쓰레기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요? 공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저도 이제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고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네. 이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론은 우리 항상 우리 엿장수님 결론은 사회 참여하는 종교가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백남기 농민 사태나 이런 것에 교단적으로 교단적인 차원에서 참여하는 종교 단체가 지금 천주교 신부님들 네. 예,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좀 의식 있는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들도 아, 예, 이제 네. 모여서 이제 하고 계시죠. 예, 지금 근데 이제 교단적으로 네. 이렇게 참여하시는 그런 교단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 교단에서 참여하는 거는 예. 그렇죠. 그런 건 예.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들고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기독교 내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개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월호 사건 때도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이 참여하기도 했고 네. 예. 뭐 이슈화 되진 않았죠. 네. 예. 근데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종파와 교단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조금씩 하면 네.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신부님들은 예. 또 이렇게 로만 칼라를 하고 계시니까 아, 그렇죠, 그게 그렇죠. 또 참 눈에 띄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이번에 그 백남기 농민 그 시위하는 데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성당의 보좌 신부님이 그 옆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반갑고 다른 성당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못 배웠었는데 참 의미 있는 약한 사람들 옆에 서 계시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너무 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죠. 너무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안타깝고요. 네. 네. 네. 그 가톨릭에 보면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 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쫙 이렇게 하나를 모여서 움직이니까. 네. 네. 네. 이제 잘 보이잖아요. 네. 예. 저희 좀 개신교 목사님들 네.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좀 그렇게 좀 같이 뜻을 모아서 네. 예, 이 종파를 초월해서 예, 교단을 초월해서 에큐메니컬하게 이렇게 좀 정의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정의롭지 않은 일을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레오바고님이 또 답글 남겨주셨는데 저희 지난주 번외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좀 마지막에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들으셨다고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땅바닥에 이렇게 뭐라고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이거를 다시 한번 예 물어보시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시고 네.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이가 쓰러져 있는 그 여인 앞에 앉아 끄적끄적 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제구력 좋은 사람이 있을지 제구력의 문제를 예 지적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야구로 근데 돌을 던지다가 예, 예. 예수님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포인트였는데 뭘 쓰셨는지 내용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네. 그냥 낙서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다. 앉아서 이렇게 네. 쓰다 보니까 그 여인을 보호하는 자세가 됐다. 그쵸.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남기 농민 그 사태랑 좀 연결해서도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감히 그랬다가 그 온유하신 분을 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물대포 쏘는 경찰처럼 마구 대할 수 있을지 점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백남기 시신을 지키시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네.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 사이에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 네. 공권력과 저는 이 댓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옛날 미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 예, 예 맞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미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신부님이 십자가를 들고 그 막 이렇게 포탄과 총알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데를 그냥 십자가 들고 걸어가잖아요. 아, 예. 예.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 그게 예수의 정신이 아닐지 예.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그래서 고통 당하는 자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너무 너무 예.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몰트만의 어떤 희망의 신학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힘을 주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네. 함께하는 세상 30님이 또 댓글을 하나 더 남겨주셨네요. 네, 우리 뭐 엿장수님 사랑한다라는 댓글이죠. 아, 네. 팬심이죠, 팬심. 네. 네, 팬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우리 엿장수님께서 고양이 영상을 링크를 해주셨어요. 네.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엿장수님. 네. 네. 자 그리고 여장수님 첫 댓글 이게 이제 방송에 그렇죠. 대한 예. 댓글이죠. 그렇죠. 예. 뭐 첫 부분은 뭐 감사하게 잘 봤고요. 그 청취 소감으로 바로 넘어가면 네. 이제 몰트만의 신학에 약간 이제 실망하셨다. 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 과연 이 몰트만의 신학이 네. 이 희망의 신학이 우리 삶을 바꾸는데 이 세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네. 또 무엇을 했느냐 예, 그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큰 힘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엿장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뭔지 저는 너무 잘 알겠어요.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션의 그 마지막 장면 같은 목회자가 안 보이니까. 네. 그 희망의 신학이 과연 그 목회자에게 어떠한 영감과 깨달음을 주어서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들고 그 포화 속을 그냥 행진하는 그런 목회자가 왜 없냐 이거죠. 네. 왜 안 보이냐. 네. 네. 희망의 신학이 그 워킹을 잘 하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인간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몰트만의 신학이 희망을 주죠.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다른 인간들을 위해서 약자들의 편에 선 거 아니에요. 네. 인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네.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된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또 부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기독교인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본받아서 네.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네. 예, 그걸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보통은 그냥 탁상 공론으로 끝나고 네. 교회에서 예배 보면서 카타르시스 한번 느끼면 그걸로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몰트만의 신학 이야기가 하나님은 과연 변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쯤에 나온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신학보다 하나님이 변하는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특히나 이제 몰트만의 만유재신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놓고 보았을 때 아까 에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거죠. 예. 저 고통받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서야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고통 가운데 같이 고통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같이 고통받고 호흡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이 신학의 다름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생각이 변화된 게 어떻게 우리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네. 이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유라가 게시판에 남겼다는 글 몇 개를 이제 쭉 좀 적어 주셨어요. 네. 엿장수님이 한심하다 이런 마음으로 적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뭐라고? 그러니까 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철이 안 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철이 안 들었죠. 그런데 뭐 어느 누구라도 사실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번에 정몽준 아들도 국민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했죠? 수준이 낮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요? 맞아요. 네. 네,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개돼지는 다른 사람이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언을 있는 발언이죠.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이게 사실 부모를 잘 만나고 잘못 만나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또 부모가 갖고 있는 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한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거기에. 예, 근데 그거를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자기 게 아닌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어느 순간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이제 후회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게요.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이제 20살밖에 안 된 여대생인데요. 한편으로는 뭐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주 제한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인식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또래 친구들하고 전혀 어울릴 기회도 없었고, 공감을 할 수도 없었고,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 됐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엄마의 꼭두각시? 엄마가 과연 그 딸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잘 이해는 안 됐어요. 네. 예. 그건 이제 본인으로서는 그걸 최선의 것을 자기 딸에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근데 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딸의 인식 자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본인도. 아 예. 네.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네. 근데 뭐 전혀 이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다른 것에 관심이 있죠. 예, 한 달에 독일에서 생활비가 얼마라 그랬죠? 뭐 제가 엄청난 금액을 봤는데 1억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 한 20년 생활비인데. 네. 근데 그 한 달 생활비를 1억을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자식이 부모 안에 있으면 자식이 부모의 어떤 절대적인 서포트를 받고 있고 자식이 부모의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면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 부모의 어떤 인성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성이나 인성이나 실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설려면 부모를 떠나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떠나서 다른 스승을 만나든지 다른 어떤 고난을 겪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신화의 모티프죠. 그렇죠. 살부 모티프. 그렇죠. 예, 우리가 근데,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유라는 딱 최순실보다도 더 못한 인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최순실이 우리가 최순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최순실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네. 예,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레오바고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아레오바고님 이재명 시장 지지하신다고. 어떠세요? 누구 지지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글쎄요. 저는 이재명 시장 좋아요. 예. 네. 저도 이재명 시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데. 네. 뭐 꼭 저희 같은 집안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아 같은 집안이에요? 네. 아니 몇 주 전부터 계속 집안 자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제가 최근에 네. 뭐 좀 찾아보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예. 네. 아무튼 그랬는데. 예. MB도. 안타깝지만. 복음서로 따지자면 약간 마태복음 쪽으로 가시네요. 네. 족보부터 쭉 나옵니다. 아, 그렇죠. 저는 마가복음입니다. 네. 저는 족보가 네. 별로. 그래서 네. 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 왜요? 네. 아, MB가 있어서? 네. 예, 아무튼 네. 저기 뭐 박원순 시장님도 좋으시고. 아니, 그 네, 좋은 인물들이 시장님도 많이 있어서. 좋으시고. 또 문재인 네, 전 대표님도 좋으시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흥행을 잘 해서 이게 좀 표를 결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잘 좀 이야기를 나누셔서 지난번과 같은 이 안철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예.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근혜가 더 국정 운영을 못하면 못할수록 그래서 더 국민들의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더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네. 이재명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한 사람을 원하니까 이제 그걸 청산하고 갈 수 있는. 저도 문재인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문재인은 이 상이 인상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상이에요. 네. 그러나 이재명은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인상이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무당이 들어와 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네.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네. 재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다음 대권 주자 관련해서요. 네. 글쎄요. 저는 뭐 어떤 분이 되더라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보단 낫겠죠. 네. 그렇죠. 아 뭐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막연한 이제 그분들의 부분적인 언행에서 보여지는 인상이어서 그렇긴 하죠. 예, 네. 조금 더 뭔가 아젠다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경제 그렇죠.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교수들이 500명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경제판을 짜는 그런 모임도 발족시키고 했던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점은 조금 눈에 띄었었습니다. 근데 네.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소통일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막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들어주고 반응을 하고 이런 식의 아주 당연한 문화가 좀 너무 없었고 그거 자체에 너무 좀 숨이 막힌 상황이어서 그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SNS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의 뭐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굉장히 소통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네. 그리고 예전에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는 아젠다 없대요. 네, 그런 거 준비할 시간도 없고 박근혜 공약 다 그냥 카피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좋은 걸 다 갖다가 써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쓰면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공약집이 있는데 굳이 자기가 없는 시간에 없는 살림에 이렇게 빛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실행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자기는 더 보여주고 싶은 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SNS를 열심히 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소통의 이미지일 것 같고요. 물론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소통의 또 중요한 루트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이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미지의 측면이 강하고 자기 참모들 그다음에 자기랑 같이 정책을 만들고 권력을 분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랑 제대로 된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관료 체제를 움직일 수 있는 네. 네. 그 안에서 소통을 제대로 해야 할 된. 사람들과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정치인의 소통을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뭐 시민들의 손을 잡고 뭐 SNS에 글을 이제 남기고 뭐 그런 댓글을 달고 이런 걸로만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조금 더 깊은 소통의 체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지지율과 정치력은 확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왜냐하면 안철수도 지지율은 높았는데 네. 막상 실제 정치력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정치력이란 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도중에. 왜냐하면 안철수가 사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관리를. 그건 예.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네. 지지율, 대중들과의 소통 또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이미지 네. 그거는 굉장히 처음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이재명 시장한테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우려하시는 것도 같아요. 네. 네. 네. 일단 대중 정치는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매력이라는 거는 뭐 지금 이제 그 소통하는 모습 그것도 매력의 하나일 수 있고 어떤 열정 그리고 카리스마 그리고 또 뭔가 이상적인 어떤 우리가 같이 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그 사람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물론 외모도 중요하고 목소리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그 수면 아래에 진짜 이 사람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는 또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하고는. 네. 네. 네. 네. 소통을 우리는 잘 했습니다. 네. 댓글을 잘 소개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 네. 너무 멀리 가가지고 네.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댓글 소개는 네. 여기서 마치고 네. 이제는 우리 제이원님 댓글 소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따라가려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댓글 팟캐스트. 정통 댓글 정통 팟캐스트. 정통 댓글 팟. 무엇인지 올려주시기만 하면 읽어줍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트위터 그 뭐죠? 트위터 팟캐스트 하나 있잖아요. 그죠? 뭐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 시사 쪽.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트위터 네. 계속 올라오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도 날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정치 시사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네네네. 네. 네. 그런 실시간으로. 네. 네. 참 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럼 네. 네. 그러니까 그 반응을 예, 예. 예, 보일 수 있다는 것에 그거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엿장수님 댓글 수준은 상당하거든요. 제가 엿장수님 댓글 올라오면은 바로 댓글을 못 따라드려요. 네. 왜냐하면 처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읽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다가 네. 이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이번 주는 묵상이 좀 덜 됐어요. 제가. 네. 언제 한번 안 오시나요? 그 엿장수님이요? 네. 모시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면 네. 나와라. 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저희 죄송합니다. 예전에 한번 아니요 원고료를 싸드려야 돼요. 예전에 한번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 저희가 그 이렇게 녹음 장비를 구비하면서 그 스카이프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이렇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네.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저희 지금 그 S2님이 예전에 한번 출연하시고 이제 저희가 연결을 못했었는데 S2님. 네. 저희 방송 이제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미 마음이 떠났죠 우리한테. 네. 네. 간만에. 예, 우리 이원님도 거의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이원님도. 네. 마음이 떠났죠. 아기들 보느라고. 그렇죠. 네. 바쁘시니까. 네. 네.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예. 그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방송에 좀 참여 같이 해 보고 싶다. 네. 이런 분 있으시면 좀 댓글 남겨 주세요. 피원님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네. 아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우리만 들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스카이프 통해서 요즘에 그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 좀 이용을 해야죠. 예. 네. 해야죠. 그래서 같이 방송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엿장수님은 네. 한국에서 좀 만나 뵙고 네. 뭐 이렇게 식사라도 같이 하고 그렇죠. 차라도 한잔하고 네, 저희 한국에서 정모 한번 네. 두렵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자마자 귀싼베개를 때리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애너님 혹시 이제 네. 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가실 수도 있지 않아요? 아예 한번 가야죠. 한국, 네. 한번 애너님 가면. 한국 한번 가시면은 네. 어떻게 제가 여기서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상 정모 한번 네? 정모 한번 정모 한번 하면 좋죠. 네, 꼭 할 겁니다.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그러면 네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예. 하고요. 오늘 그러면은 우리 재원님을 모셨잖아요.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컨텐츠다. 그렇죠, 사람이 컨텐츠다. 예, 저희가 뭐 아무리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예,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는 것이 늘 가슴 설레는 일인 게 아, 맞아요. 그분을 만나면 그 분의 그 인생 전체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제이원님의 그 심층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요. 네. 아니, 그 잠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봐도. 네. 아우 깊이가 달라요. 네. 보는 이 관점 이런 것들이 새롭고 하니까 네. 전 굉장히 지금 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왕부담 됩니다. 제가 그 좀 잘해요. 가명을 쓰면서 저희가 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께서 원하시는 정도만큼만 네. 네. 그만큼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예. 밝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이제 기자를 오랜 기간 이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이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직 기자고요. 뭔가 조금 올해 들어와서 그 인생의 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었는데 그냥 좀 새로운 뭔가를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대중문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진보주의 운동의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치 그다음에 가치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꿈은 자영업자가 되는 거.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 프리랜서. 네. 네.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좀 한국에서 예쁜 가게들이나 뭐 카페 같은 건 많고요. 또 이제 그 카페마다 좋은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즐겁게 하고 이러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헌집을 좀 어떻게 빌려서 고쳐가지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경우에 어떤 콘텐츠로 채우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기자를 오래 하셨는데 그 저는 사실 학생 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학생 운동에 그 끝물에 서 있던 선배들과 네. 함께하면서 이제 의식과 교육을 받았던 네. 그런 경험이 거의 전부고. 끝물이 언제가 끝물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90년 초. 아 예. 예, 90년 초가 끝물이 아닐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80년 말에 그런 이제 학생 운동의 기운 거기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민주화가 되어버려 끝나버린 네. 그런 세대. 들의 선배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본 저로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자가 되기로 마음 먹으셨던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또 이제 학생 운동에서도 뭔가 영감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나이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예. 아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끝물이라고 네. 하시니까 저는 네. 그거보단 조금 앞 세대였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학생 운동의 분위기가 뭔지는 알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기자를 하는 동안 기자의 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자들은 지사였고 뭐 지식인이었었고 그랬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고 뭐 우리 리영희 선생님 같은 사람들 네, 기자였으니까 네.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 일이고요. 뉴스타파 앞에 보면은 그 리영희 선생님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네, 마지막 남기신 말씀 이런 게. 네. 네. 그런 이제 지사형 기자 시대를 지나서 어쨌든 이제 그 기자들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인 일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그 기자라는 직업의 본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의미가 있다, 좋다라고 느낀 거는 어쨌든 공공의 일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래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기자직의 매력이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공익이라는 거를 다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그거는 뭐 지금 그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이제 뭐 기사를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이익이 뭐냐를 생각을 한다는 그런 본질에서는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요즘에 이제 그 여러 매체들이 있고 또 이제 1인 그 1인 미디어라고 할까 그런 네.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굉장히 그 순발력 있고 능력 있게 그러니까 미디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제대로 해내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모이고 모이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미디어 업계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중들에 의한 대중 지식 시대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게 열린 것 같아서 미디어의 어떤 과거의 안 좋은 모습들 좀 권위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그 위계적이고 엘리트적이고 계몽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 네. 그런 거는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걸러지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저희가 한국의 언론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권과 결탁하여 예. 그들에게 도움되는 말만 전하고 정권에 아부하고 예, 그래야 살아남고 돈 받고 영영대대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네, 그렇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예, 뭐 잘려 나가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예. 예전에 그런 영화 있지 않나요?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그 영화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옛날 안성기 나왔던 맞아요. 영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 저는 어렸을 때 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 영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렇겠지만 밖에서 보는 하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권력을 안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바깥에서는 나한테 권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고 언론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랬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그 언론이 환경이 지금 너무나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독점권이나 기득권 같은 것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졌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매스미디어의 광고를 실던 그런 식의 광고라는 것 자체도 이제 변화돼 버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언론은 많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재구성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기득권의 감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없는 것들이 얼마나 좀 더 자유를 줄 수 있는지 그런 순기능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처럼 정치 권력의 어떤 눈치를 보고 못 쓰는 기사, 그다음에 아니면은 경제적인 뭐 기업들의 광고나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제한받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게 있을 때는 더 의식을 하고 그 제한을 받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요즘에 보면은 왜 그 지금 청와대 여러 가지 무슨 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게 청와대랑 조선일보의 싸움에서 좀 비롯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언론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대 권력인 조선일보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고 그러니까 그 공고했던 것들이 많이 깨지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50 이래로 굉장한 특혜와 어떤 이제 권위와 권력을 누려왔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당연히 이제 같이 동지적인 입장에서 같이 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제 불협화음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자기들이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받아왔던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제 그렇게 좀 화가 나면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또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공격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그 청와대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아까 또 이제 모두에도 얘기를 했고 최근에 많이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최순실 문제 있잖아요. 네. 뭐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이런 문제도 사실 TV조선이 맨 처음에 보도를 했다가 네. 중단된 상태에서 한겨레 신문이 다시 또 이어가고 경향신문이 이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확산이 됐고 여러 매체에서 각각 여러 팩트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모자이크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전모가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TV 조선이 정말 엄청나게 큰 건을 네, 감사하게도 참 네. 순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과거처럼 한 매체가 어떤 거를 네. 독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여러 매체들이 각자의 어떤 영역과 그런 수준에서 다 이렇게 기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는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또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사적인 이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네.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기업 비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그 언론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일반론으로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김용민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이 하나의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정확한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중파에서 나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죠? 잘렸죠. 예, 잘리고 뭐 진보적인 그런 언론 그런 말을 하다가 뭐 잘리고 또 뭐 국회의원도 나가서 욕 먹고. 그래서 이제 이 공중파에는 나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로 완전히 풀타임 팟캐스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가장 이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거든요. 제가 볼 땐. 아, 손석희가 1위인가요? 글쎄요. 뭐 그 네.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다운로드 수가 네. 거의 네. 몇백만 명에 그렇죠. 예, 육박하거든요. 그 조선일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요? 예, 조선일보보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조선일보 전체를 합한 것보다 사실 국민들에게는 더 영향력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미디어가 해체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팟캐스트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저는 뉴스를 찾아볼 때 이렇게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제 신문사를 클릭해가지고 예, 거기에 가서 이제 직접 기사를 봤었거든요. 요즘에는 저는 트위터로 다 뉴스를 봐요. 예. 네. 그리고, 트위터로 보다가 이제 놓치는 것들이 페이스북에 또 이제 보다 보면 나오니까 또 페이스북에서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팟캐스트 시간 될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시사 뉴스 팟캐스트 듣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좀 약간 기울어진 예, 한쪽으로 좀 바이어스 된 예, 그런 것들만 제가 보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제가 뉴스를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팟캐스트가 하나의 어떤 대안적인 언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시는지 예. 팟캐스트의 역할? 네. 네. 분명한 매체 민주화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글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옛날에 종이신문 시절에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뭐 트위터 이런 거를 사용하는 층의 어떤 성격이나 취향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좀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걸 통해서 또 거의 좀 중요한 뉴스들은 다 걸러지지만 그래도 좀 종이신문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인터넷에서 지면 형태로 PDF 형태로 편집된 신문들 그런 거 좀 보라고 저는 주변에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쪽에 더 훨씬 더 공을 들이고 이렇게 정선한 기사들을 싣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게 조금 효율적인 측면이 있죠. 네. 네. 같이 네.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균형적으로. 네. 네. 아주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같이 볼 시간이 없죠. 다들 바쁘시고. 그렇긴 하죠.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전자책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론으로 얘기했던 건 둘 다 있는 게 좋다. 종이책은 종이책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전자책은 전자책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뉴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전자책은 쿨 매체고 종이책은 핫 매체여서 네.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나 아니면 이제 감정이 실린 그런 책들은 그 종이책으로 보는 게 그 느낌이 더 살지 않느냐.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아날로그 시대를 경험하시고 겹쳐진 분들의 뭐 느낌일 수도 있어요. 감성이라는 게 매체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전자책에서도 그거에 상당하는 그런 또 느낌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저도 이제 끼인 세대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지금 살아가신 분들이 다 끼인 세대죠. 근데 전자책을 제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앞뒤로 이렇게 막 갈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읽다 보면. 그러니까 종이책을 읽다 보면 네. 이렇게 막 몇 장 건너뛰기도 하고 이렇게 뭐 단어 몇 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앞뒤로 책장도 접고 옆에는 네, 글씨도 쓰고 네, 밑줄도 긋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참 네.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네. 전자책을 읽으면서 막 몸이 근질거려요 막 계속 네. 그걸 아직 극복을 못했는데 예, 아무튼 예, 그 뉴스도 이렇게 두 개를 다 보는 것이 예, 좋겠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아까 그 예전에 기자분들은 지사형 기자들이 많이 있었다. 일제시대 이래로. 일제시대 이래로. 독재시대를 네. 거치면서. 네네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언론, 언론의 그런 형태가 네. 종이 신문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종이나 아니면 TV, 방송. 네. 라디오. 예, 라디오. 뭐 네. 이 정도. 다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주요 매체였기 때문에 그 주요 매체를 매체에 이제 정보를 공급하는 그런 기자들이 사실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주 큰 권력을,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양심도 있었던 거죠. 예, 양심도. 근데 지금 기자들은 사실 뭐 인터넷에 이렇게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 전문 용어로 이제 기레기라고. 아, 그렇죠. 기레기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 기사를 퍼나르는 것을 네. 이렇게 우라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라카이요? 네. 아, 좀 처음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다 카피 앤 페이스트 이쪽에다 해가지고 그냥 긁어오는 거를 우라카이라고 하죠. 제가 가장 어이없어하는 기사들이 네. 그 연예 기사, 그 TV 연예 기사 뭐 누가 뭐 스캔들 났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뭐 이번 1박 2일에 누가 나와서. 뭐 무한도전에 누가 나와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진행했다. 이거는 TV 쇼 보고 리뷰를 쓰는 거잖아요. 그건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아니 근데 황당한 기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클릭 수가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수익이 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얼마나 빠르게 자극적인 기사를 그렇죠. 갖다 붙일 수 있느냐가 네.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더라고요. 예. 네. 네. 근데 그래서 뭐 예. 내용이 전혀 없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점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네. 예. 아니 뭐 속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나중에 채워 넣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기레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권력이 아부하는 그렇죠. 권력이 아부하는 사람들 네. 항상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언론의 플랫폼은 딱 세 개로 정해져 있는 거죠. 라디오, TV, 신문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 제한된 플랫폼 안에서도 지사형 기자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기레기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팩트인가요? 팩트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뭐 유사 일에 항상 선인과 악인은 네, 있는 아,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을 권력의 그 고물 네. 부스러기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조중동이 있었죠.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네. 글쎄 기레기라는 말이 뭐죠? 정확히 제가 아는 기레기는 본질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기사 상품으로서의 기사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막 이렇게 그 올리는 사람을 기레기라고 세월호 때 맞아요. 그럴 때만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부정적으로 네. 기자들을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어떤 그 직업군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목내기. 목내기가 될 수가 있는 네, 거고. 목사 쓰레기.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얘 뭐 네.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거를 기레기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네. 예전에 그 기레기라는 게 어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이제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권력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레기였던 거죠. 네네. 예. 그 밖에 이제 기레기가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이 그때는 크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기레기는 뭐 좀 시청률 올리려고 막 뭐 세월호 유족에 막 그 아픈 가슴을 쑤시면서 뭐 멘트를 따는 사람도 기레기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뭐를 물건을 제공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다음에 이거를 정말 기사처럼 객관적인 양 쓰는 사람도 기레기고 기레기의 양상이 많이 네네.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균이 두세 가지였는데 지금 20, 30가지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플랫폼 한정된 플랫폼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기레기가 있었냐 여쭤본 거는 이제는 플랫폼이 늘어났거든요. 그죠? 이제 뭐 팟캐스트나 뭐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대중화가 된 아까 민주화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 언론의 민주화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저는 이 현재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팟캐스트 진행 내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고 내용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광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굉장히 그 자발적으로 하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 하나도 없고 그냥 저희가 시간을 내 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광고를 얻어내려면 또 이 청취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중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요. 예. 권력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민주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나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정하는 능력을 이 플랫폼이 넓어진 것 자체가 하고 있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네.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 목사들 중에서도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institutionalized 된 제도화된 그렇죠. 그런 교단에서 교육을 받고 네. 정규 교육을 다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과정 좀 생략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지고 최태민 네. 이렇게 좀 이제 본인이 네.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또 네.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둘 다 PDF로 그러니까 PDF가 이제 종이로 된 예, 그 신문사라는 그런 이제 제도화된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종류의 또 기사 잘된 기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또 거기서 못하는 거를 팟캐스트에서 또 좀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받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제가 언론인도 아닌데. 게릴라 기자 집단. 네. 네. 그렇죠. 그런 네. 거잖아요. 뭐 시민이 기사다 오마이뉴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민이 기자다. 예. 아니 저도 오마이뉴스 뭐 자주 보는데.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서로 상보적인 역할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JTB 같은 그런 취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JTB가 한 얘기를 저희가 할 뿐이지. JTBC? JTBC. 네. JTBC. 그리고 EJ를 들어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진행자분들께서 우리는 전문 언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언론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얘기할 뿐이다. 그렇죠.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분들 풀타임으로 그럼요.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 진행자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한계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죠. 해석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그렇죠. 해석 문제인 것 같아요. 재생산의 역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까 이제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예,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해석의 능력이 제일 중요한 퀄리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신학을 맞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예전에는 정말 그 덕력이 출중해야 그 성서학은 특히나 네. 예, 이런 단어가 이제 여기 몇 번 나왔나 이거 다 보면서 직접 보면서 세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그 검색어 하나로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보들이 이제 균등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예, 그런 바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는가? 그렇죠. 예. 그게 저는 네,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편집의 시대라고 할까요? 큐레이팅의 시대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각으로 좋은 콘텐츠를 골라서 전달을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미디어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뭐 어떤 개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분은 어떤 신학, 그것도 진보 신학이라는 그 이제 스펙트럼으로 지금 사회를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뽑아내가지고서는 지금 청취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아, 예. 그 팩트 자체로는 사실은 힘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해석을 덧입히면 그리고 그 해석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박근혜랑 뭐 이정희죠. 이정희. 네, 그 저기 문재인 셋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 대선 토론이요. 박근혜 너무 못하더라고요. 말도 떠듬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정희가 또 이렇게 공격을 했죠. 저는 이정희가 공격한 것이 하이라이트 돼서 KBS 공영 방송에서 네, 나올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대선 방송 그 토론 방송 바로 직후에 KBS에서 그걸 보도를 하는데 네. 이정희가 박근혜 공격한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그냥 박근혜가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본 건 팩트거든요. 네. 예, 대선 토론 자체는 팩트인데 그 팩트를 팩트가 끝난 이후로 바로 해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네. KBS 공영방송에서. 그래서 방송 자체는 사실 해석인 것 같아요. 팩트를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팩트를 가리거나 왜곡하거나 부풀리거나 네. 이러면서 해석을 해버려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사실 방송의 역할인데 저는 팟캐스트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영방송들이나 뭐 JTBC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하면 그걸 받아서 또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정희가 너무 토론을 잘해가지고 당이 없어졌죠 그 후에.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타겟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진짜 이 KBS는 이 이명박 그 이명박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방송을 장악한 거죠. 장악했죠. 네. MBC도 MBC까지. 네. 그래서 완전히 권력의 SBS 눈치 보게 주구구나 네. 그런 생각을 그때 딱 했어요. 야, 그 정말 장난 결과 아니다. 결과 시청률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바로 그렇죠. 네. 네. 네. 드라마는 아직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팟캐스트는 이렇게 넓어진 플랫폼, 민주화된 네. 플랫폼이 이 기존의 플랫폼이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정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JTBC도 중앙일보 거잖아요. 네. 사실 조중동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사태가 터졌을 때 네. JTBC가 과연 그걸 방영을 할 것인지 손석희 옹께서 네. 과연 그 얘기를 하냐 마냐 우리 건희 형이 사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네, 할까 석희 형이 네. 예. 했죠 네. 했죠. 안 잘렸죠. 안 잘렸어요. 어느 정도 선을 다 지키면서 했기 때문에 네. 안 잘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 권력 집단의 눈치 보게 만드는 미디어를 길들여서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관례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를 거대한 자본 집단이 소유하고 언론을 예, 그리고 그 자본 집단이 본인도 깔 수 있는 언론을 만든다는 거 혹은 그렇게 겉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언론을 만든다는 거 저는 그게 훨씬 더 세련된 방식의 지배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자회사로 저가 항공 만드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세련된 자본의 논리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싹 가리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유지하면서 JTBC도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이미지 세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뭐, 하고 또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세련된 기술을 구사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미국 대선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가 그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다시 넘어가자면 오늘 거의 극한의 의식 흐름을 따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저희가 네. 뭐,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네. 뭐 그 팟캐스트의 정체성이 약간 네. 아니 저희 괜찮나요? 저희는 원래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의 네. 정체성 자체가 네. 이딴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에너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음 주 생각하시기 댓글이 때문에 두렵지 않으신가요? 예, 두렵죠. 저희는 댓글만 두려워합니다. 아니,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뭐,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트럼프는 초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세련되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면에서도 정리되지 않았고, 예, 그냥 생각만 극우예요. 예, 근데, 그 다음번에, 나오는 사람이 세련된 트럼프가 나오면 어떡하지? 저는 그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었어요. 네. 되게 일리 있는 말씀. 세련된 트럼프가 겁니다. 나오면 네.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찍을 수 있거든요. MB가 됐던 것처럼 자기를 잘 포장하고 어떤 비리가 있던지 그걸 잘 능수능란하게 넘어가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공한 CEO이자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본주의의 논리를 나라에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그를 우리 나라도 내가 우리 회사처럼 잘 발전시킬 수 있어 이게 먹히면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파괴력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의 장점만 골라서 그렇죠. 진화한 후보가 나올 수 있을 진화한 후보가 저는 다음번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힐러리가 중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저는 그때가 미국에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갑자기 그쪽으로 넘어갔네요. 네. 네. 저한테 의식의 흐름 뭐 말씀하시더니 네. 예. 예. 갑자기 넘어갔어요. 우리 T1님도 뭐 네. 예. 못지 않으십니다. 아, 오늘은 그 모티프가 그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기 저희가 그 최순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청와대 이야기 네, 그거 지난 주에 좀 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또 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밖에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저는 그 스토리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만남. 네. 그 최태민 목사가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세 번이나. 네. 네. 그랬고 너희 어머니는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네가 아시아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터주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예. 슬퍼하지만 말고 네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라.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때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 인생의 지침 같은 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보통 측근 비리는 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동생이나 형이나 아들들이 네. 저질러 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깔끔하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었고 동생들도 다 자제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의외의 지금 비선 실세가 나온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40년 동안 그 집안과 이렇게 얽혀 있는 그 관계가 뭘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어렸을 때의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잃고 한 그런 트라우마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무당적인 거, 무속적인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인간 정신의 아주 깊은 곳에 약점을 그 부녀가 쥐고 있는 어떤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재주가 있는 네. 집안이구나. 네. 네, 그런 재밌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네. 네. 그게 무속인의 능력이죠. 네. 사실은. 그 네. 지금 말씀드리면서 잠깐 생각이 든 건데 네. 이렇게 세 번이나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네. 정확하게 너희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사건, 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해석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근데 그 해석을 박근혜는 받아들인 거겠죠. 예. 받아들인 거죠. 근데 예. 저는 이제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건 이것도 이제 스토리인데요. 네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종교가 무교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네.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아, 네. 박정희 네. 대통령은 무교였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성심 여고를 다니면서 천주교 영세를 받았어요. 가톨릭. 네. 근데 이제 영세명이 율리아나인데 그 율리아나라는 성녀가 그 로마의 굉장한 부잣집 그 딸인데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굉장히 슬픈 가운데서 자선과 남을 돕는 그런 일로 여생을 마친 성녀래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네. 대통령 딸이고 뭐 아무 이런 게 없을 때였는데 어떻게 그런 영세명을 갖게 됐을까? 약간 그 조금 전조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네. 그 율리아나의 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그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생인데 그거를 조금 그 최태민 목사라는 분이 말하자면 이렇게 뒤집어준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최태민 목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정계 입문을 강하게 권유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통령 딸로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이제 그 대권의 꿈을 키우고 어쨌든 여러 고난과 고비를 이렇게 이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집안에 어쨌든 그 집안으로서는 뭐 자기 집안의 부귀영화와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점을 굉장히 좀 뭐랄까 격려하고 그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아주 강하게 지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특정한 그 몇몇 사람과 그 집안이 저렇게 유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건 아니고 계속해서 불거졌고 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동생들도 막 그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뭐 대통령 선거 때 후보에 나올 때도 문제가 됐었던 거고 충분히 굉장히 경계를 받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떤 정신의 영역에서 설명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최태민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네. 그 팩트를 해석을 해준 건데 근데 그 팩트는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는. 네. 박근혜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된 거죠. 근데 그 상처를 딱 집어서 해석을 한 거라는 거죠. 어루만져 준 거죠. 어루만져 준 네.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그쵸? 다 그 사람의 가장 네, 그렇죠. 그 사람의 네. 가장 이렇게 아픈 곳을 들어다가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네. 나를 통하면은 너는 언제든지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아, 예. 그리고 그런 경험도 했다는 거죠. 아,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냥 무속인이네요. 예. 네. 미디엄이라고 하잖아요. 미디엄. 미디엄이죠. 아니, 저기 최태민이 목사 맞아요? 목사 안수 받은 거 맞아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예. 네. 그냥 본인이 그러고 예. 다닌 거죠. 예. 그거는 예. 교회 기록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사에서 보면은 예수회 장로교 네. 네, 그 예장 목사 안수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그것도 뭐 본인 주장일 수 있죠. 네. 장로회 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 만한. 아니 문제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영생교를 네.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교단에 소속이 돼 있었다면은 당연히 잘렸겠죠. 근데 어쨌든 목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계속 목사라는 명칭을 달고 있어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네, 항상 최태민 목사라고 네.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악독한 거잖아요. 상대방 어떤 사람의 가장 아픈 상처를 이용해서 그 사람과의 가장 친한 관계를 창출해낸 거잖아요. 관계를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대통령의 딸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부귀 영화를 이렇게 대대손손 획득한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이 종교인으로서 뭐 어떤 종교를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이죠. 네. 굉장히 악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최순실도 박근혜가 다시 정계로 입문하도록 강요 이렇게 뭐 권유를 한 것은 자기 아버지가 정계의 인사를 통해서 그렇죠. 부귀영화를 얻은 전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다시 밟고 싶은 거죠. 똑같이. 예. 그래서 어떤 공식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재계로부터 돈을 끌어다 모을 수 있는지를 아버지가 그 신뢰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리핏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박근혜를 가업을 위해서 그렇죠. 가업을 위해서 박근혜를 다시 정계로 밀어 넣은 거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측에서는 그게 윈윈이 됐을 수도 있고 예, 자기의 어떤 근데 예. 우리가 그 얘기에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실세 1위가 네.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네. 3위가 박근혜다. 이 얘기를 참 이 정윤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윤회 네. 예 실세였어요. 그 예. 이번 그 태스크포스 그 때부터 예. 네. 많은 일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또 많은 일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까이서 이 사람들을 관찰한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거기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게 과연 올바른 판단과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일까 아닐까 이거가 사실 굉장히 국민으로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신의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 세월호의 7시간의 비밀이 풀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그런 그 글과 올라온 사진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최순실이 박근혜의 그 연설문을 이제 청와대가 이제 쓴 거를 받아본 시간과 박근혜가 그것을 딜리버리한 시간이 7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최순실이 예. 그걸 받아서 네. 박근혜한테 그거를 보낸 거죠. 다시 네. 예, 수정을 해서 보내고 박근혜가 그것을 딜리버리 한 시간이 그거를 이제 연설을 직접 한 시간이 차이가 7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닌가? 아무튼 최순실이 그 연설문을 수정하는 시간이 7시간이. 어떤 연설문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연설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마 아까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물어봐서 최순실이 그걸 결정하는 데 7시간이 걸렸다. 이제 이런 논지로 이제 게시물이 올라온 걸 봤어요. 예, 네, 그거는 찌라시인가요? 네, 찌라시죠. 물론 찌라시인데 이제 이게 바로 민주화된 언론이 가지는 폐해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의 퍼스펙티브니까 이제 재밌게 네. 이제 읽은 건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는 네, 뭐 정윤회 뭐 관련돼서. 예, 그 어떤 게 맞다고 할 수 없는 네.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네. 누가 실세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세라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 최태민 씨가 예, 박근혜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게 나왔던 거죠. 그 예전에 미국에 네. CIA에서 예, 보낸 그 문서 혹시 보셨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 그래요? 뭐 몸과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기사로 나왔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보고를 한 내용이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이런 최태민이라는 카리스마틱한 종교인으로부터 예, 마리 앤 소울을 컨트롤 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과연 그 이 한국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를 사실은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박근혜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그런 부재 상황 가운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자기를 뭐 돌봐주든지 뭐 좋은 아버지상으로서 이렇게 일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온 거죠. 어머니의 음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예. 특이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되는 해석 같아요. 예,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살부 모티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이 서양에서는 한 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서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네. 예. 근데 아버지가 죽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에게는. 예, 그죠?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서 아버지가 옆에서 돌봐주고 있는 거죠 자기를 딸처럼. 네. 그렇죠. 정신적인 그렇죠. 아버지고 그 음성은 예. 딸을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박근혜는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예? 그 성장하는 그 모멘텀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 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름발이 개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반듯한 인간처럼 보일 수 있는. 예,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최태민이 간 다음에는 최순실이 그 자리를 메꾼 거죠. 왜냐하면 최순실이 그 아버지의 모든 현몽의 능력 그걸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고 후계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그 최태민의 자리를 다시 최순실이 메꾼 거죠. 다시 말해서 박근혜에게 있어서 이렇게 비빌 언덕이 계속 되어준 겁니다. 최순실이. 네. 그래서 비선 실세로 연설문도 다 고쳐주고 그래서 박근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스스로의 철학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지도해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하루라도 있어본 적이 없다. 그럴이라고 생각은 네. 했는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그렇죠. 아 그렇죠. 바로 그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파일들이 다 발견이 되면서.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 이런 이제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목사 많이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금 이제 애너님 예.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살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네네. 자신이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척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이렇게 싹 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어떤 뭐 지위를 높인다든지 혹은 뭐 헌금을 더 바치게 한다든지 자신의 욕심을 이룬다든지 그런 면으로 이용을 하는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이용하는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기독교의 또 이런 참 참혹한 현실이 또 떠올라서 예. 예, 또 좀 마음이 안타까워졌어요. 이거는 사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면은 되는데 살아갈 힘을 주고, 예,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알려주고, 예, 본인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 내가 어디를 누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를 보고 누르는 거잖아요. 네, 찌르는 거죠. 종속시키는. 그래서 그렇죠. 네.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그 인형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새벽 예배와 금요철야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고 그거에 반대해서 목사한테 뭐 대들거나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탄에 씌인 거고 예, 죄를 짓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아예 반기를 못 들게 만들고 이게 영적으로 지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신정론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지배적인 예,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오히려 이렇게 오프레스하는 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상과 그런 신학이 이런 목사들을 양산해내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러니까 결국 그 목사가 우월적인 지위에 서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조력을 해주는 네. 네,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서면서 인적인 지배를 하는 그런 네. 양상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저는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뭐 많은 교회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식이 많이 바뀌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예식의 형태들은 그 목사 성직자가 갖는 물론 성직자는 신도와 구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성직자의 역할이나 그 어떤 이제 그 형식과 예식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좀 권위적인 방식으로 조직돼 있지 않나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형태를 바꾸고 더 좀 더 서로 이렇게 평등한 위치에서 더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네. 그런 형태들을 고쳐 나가면은 네.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너님께서 만든 말이 있는데. 그 교회 안의 폭력성, 예, 그 그러니까 뭐죠? Ecclesiastical violence. 예, violence. 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있는 그런 폭력적인 Domestic 구조들, violence라고 하잖아요. 그 네. 가정 폭력이 아니고 교회 폭력이다. 네. 그거를 우리는 없애려고 예,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항상 하고 또 목사가 모든 우월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예,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는데 실천이 어려운 네.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의 목회의 방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굉장히 민주적인 예, 대화의 예, 채널을 만들 거 가고 있죠. 네. 제가 들으면서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됐잖아요. 예, 저희가 저는 박근혜가 우리 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근대를 사실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 모더니즘, 근대주의, 네. 근대주의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네. 개인주의. 개인주의나 이성주의. 시민의식. 그렇죠. 네. 개인주의 그리고 이성주의 그리고 뭐라고 하죠? 유니버설리즘 뭐라고 하죠? 보편주의. 보편주의. 그렇죠. 네. 세 가지. 이게 이제 근대주의의 세 가지 요소인데 이 세 가지 다 우리는 다 경험 못한 것 같아요. 그 박근혜를 보면은 이성주의가 없어요. 네. 무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 그게 무슨 이성적입니까, 그게. 네. 네. 그리고 개인주의도 지금 절름발이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너무 엄마 품에 앉아서 최순실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숙주처럼, 네? 숙주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숙주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공생 뭐라 하죠? 그런 거? 네, 네. 공생관계. 공생관계? 네.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온전한 개인으로 서지 못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체주의라는 것도 되게 공동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지만, 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 내가 온전한 독립된 개인으로서 한번 서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한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야 우리가 정말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굉장히 그 큰 근본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쾌감을 주거든요. 아, 네. 내가 하나의 독립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박근혜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뭘 이렇게 결정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스승은, 참된 스승은 죽어야 됩니다. 네. 죽어야 전 죽어서 제자들을 홀로 떨어뜨려 놓는 그런 스승이 참된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따리 하나씩. 그리고 또 예수님 진짜 죽으시고 뭐 부활하셨겠지만 네. 또 하늘로 가셨지 떠나 빠이빠이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자들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예, 그렇지만 뭐 나의 성령이 함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죠? 네. 예, 어떤 정신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떠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태민이 그걸 못했다. 아이 뭐 처음부터 할 생각이 너무 없었겠죠. 큰 걸 그렇죠. 바라시는 네. 그리고 네. 최순실이가 이제 그죠 그 정 반대의 위치에 있는 예, 그런 스승이다. 스승도 네. 아니죠. 네. 예, 어쨌든 그 참된 스승은 죽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해주셔서 네. 네.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예, 이제 네. 오늘 생각보다 예. 그 대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우리 제이원님 오늘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도 인내심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끊어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3시간, 4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네 오늘 대화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어떤 일을 좀 여러 겹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 어떤 교회나 성경의 이야기들과 같이 곁들여서 이런 시사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더 시사라는 거를 자기에게 보편적인 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혹시 시간 되시면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진심. 아니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재밌네요. 아 그래요? 아 저희는 다행이네요. 매주 오시면 너무 좋아요. 다음 네. 주에 여장수님의 네. 반응을 한번 보고 또 결정하겠습니다. 아 네. 아, 예. 청취자분들 예. 댓글로 왕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이원으로 그냥 도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이원님을 네. 많이 불러주시면 네. 다시 나오실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나올 게 많아요. 앞으로도. 네. 제이원님.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배우고 예. 또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무당 구타듯이 이런 네. 아니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제가 괜찮아요 속담 뭘 자릅니까 속담을 네. 하나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네 우리가 폴리티컬리 네. 코렉트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들으시는 분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이나 정보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렇게 잘 디테일에서 인도를 차원이, 해주신 네. 것 같아서 디테일에 네. 있어서 좀 차원이 달라요 깊이가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네. 저희 팟캐스트의 레벨을 한 1에서 한 9로 확 올리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하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그 아이튠즈에 또 팟캐스트 올렸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는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팟빵과 그 애플, 예, 아이튠즈에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 예, 많이 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특히나 이제 아이튠즈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 리뷰가 아직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거기도 리뷰가 올라가나요? 거기도 리뷰가 올라가요. 예, 거기 좀 리뷰 좀 남겨주시고 또 저희 그 트위터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제가 올린 글 두 개 딸랑 있어요. 예, 좀 거기도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아니 청취자 한 50명 되는데 하시고 싶은 뭘, 것만 하세요. 네. 하시고 싶은 뭘 이렇게 것만. 많은 거를. 예, 네. 예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대화 감사했고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